예수쟁이 훈련생들이 암송하는 십자가 시리즈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관련된 총 10개의 주제를 암송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십자가 시리즈를 설교해야 되겠다. 예수쟁이 훈련받는 사람들만 이 구절들을 암송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알아서 십자가 안에 있는 다양한 능력들과 그 가치들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제씩 한 주에 총 10회에 걸쳐서 십자가 시리즈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와 자기 부인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신앙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뛰어넘으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자기 부인의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믿음의 단계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먼저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전제가 자기를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못 받고 계시는데 뭐 그런 거 꼭 필요합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되죠. 뭐 그런 거 복잡하게 생략하고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얼렁뚱땅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 부인의 작업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기 부인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음 중에서 어떤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 때에 내 자아는 같이 쌍욕을 해주고 싶고 복수를 해주고 싶고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해서 그런 나의 자아를 부인해서 내가 참고 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일까요? 두 번째로는 뭔가 내가 세상에 즐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쾌락 즐기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들을 내 속에 있는 그 욕구들을 참고 안 하는 것 정욕이나 혹은 뭐 어떤 쾌락이나 어떤 게임 같은 거라든지 뭐 다양한 우리를 즐겁게 하는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들을 내가 참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을 참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 해도 그걸 내가 했다고 드러내고 싶잖아요. 차마 내 입으로는 말 못하겠는데 누군가 그걸 말해주면 좋겠잖아요. 별것 아닌 것도 내가 하나 했는데 그건 내가 한 거라고 누군가 알아주면 좋잖아요. 그런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 자아, 그 마음을 참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일까요? 우리 예수쟁이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은 암송을 다 했는데 어떤 의미로 암송을 했습니까?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1, 2, 3 중에 한번 정해보세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섣불리 말하다가 망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부인이 잘 되는 사람은 망신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겠죠. 1, 2, 3. 적어도 이 세 가지 내용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그 사상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것들을 다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자기 부인은 이런 것하고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입니까?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 위에 말했던 세 가지라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아마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자기 부인이 위에 말했던 세 가지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런 결심을 해야 될 거예요. 이제부터 누가 나를 욕해도 나는 절대 욕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누가 나를 해코지해도 나는 절대 복수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난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에 참을 거야. 이제 난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을 때에 나를 드러내지 않을 거야. 이 결심을 하고 따라라는 겁니까 지금? 방금 열거한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해야 할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 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누군가 나를 욕하면 내가 그때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따라가기 직전에 해야 될, 따르기 전에 해야 될 자기 부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욕하지 않잖아요, 누군가.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기 부인을 하고 따라오라니까 누군가 나를 욕하면 내가 욕 안 하고 참고 갈 텐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이 뭘까요, 여기서? 이런 결심을 하고 따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결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행해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을 부인하라. 인류 최초의 타락의 동기 혹은 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뱀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솔깃한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진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피부가 탱탱해진다. 그런 유혹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마음이 혹해버린 거예요. 그 유혹에 넣어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인류에게는 타락이 찾아왔고 그런 인류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인간은 교만해져서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타락한 죄인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서 요구되는 자기 부인은 바로 내가 하나님 되려는 마음. 내가 왕 노릇하려는 마음.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그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복음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사도 바울, 베드로 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회개하라. 회개가 먼저 요구되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회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회개하라는 것은 아 내가 거짓말했는데 누구 이간질 시켰는데 내가 음욕을 품었는데 이런 거 회개하라는 거 아니죠. 거기서 요구하는 믿음의 단계에 가기 전에 먼저 요구되어지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다. 내 삶에 내가 왕 노릇했던 것,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회개하십시오. 나 회개할 거 없어요. 나는 거의 뭐 나쁜 짓을 안 했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가장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 노릇하며 자기가 주인 노릇했던 그 죄. 그게 가장 큰 죄이며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해라.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처럼 살았던 것.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너희들이 살았던 것. 그거 이제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이 자기 부인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신은 계실 거야. 그러나 그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신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잘 살아보려고 그럽니다.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내 인생의 신은 필요 없어. 이 우주 만물을 신이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성경은 죽은 자라고 그럽니다. 무엇이 죽었느냐? 영혼이 죽은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와 허물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이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그림을 올려놨습니까? 이건 식물인간입니다.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식물인간의 모습인데 식물인간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몸은 살아있습니다. 호흡합니다. 맥박은 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어요. 식물인간하고 뇌사하고 조금 다른데 아무튼 식물인간은 뇌의 일부가 죽고 그 중에 뇌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살아있어서 지금 맥박이라든지 이런 호흡 같은 거 이건 혈액순환은 되는 겁니다. 뇌사는 완전히 이것도 안 돼서 기계장치를 연결해서 강제적으로 맥박을 뛰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태고 아무튼 식물인간 살아있지만 호흡하고 있지만 피가 순환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는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 다 해요. 그거는 육체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영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영은 죽었다는 겁니다. 즉 육체만 살아있다는 겁니다.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식물인간보다 조금 나은 동물인간이라고나 할까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는 흙으로 빚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 겁니다. 원래 인간은 영과 육이 온전할 때 이게 원래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죄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식물인간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이 죽은 존재예요. 호흡하고 움직일 뿐이지. 영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난 가지는 곧 말라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죄인의 상태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지난주입니까? 그 설교했죠. 율법이 주어진 거 완벽한 거룩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야 마는구나. 그걸 깨닫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나무에서 떨어진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그 생각 부인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기 부인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지 않는 삶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천에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어떤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창조라는 것은 이 종이 하나라도 만들어질 때는 목적이 있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우리가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냥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불어넣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과 무관하게 내 목적대로 사는 것을 부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목적에 맞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컵이 있지 않습니까? 컵은 컵을 만든 사람이 컵으로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만들었습니다. 즉 어떤 음료나 물을 담아서 마실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이 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다. 제 책상 앞에도 컵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은 물을 마시기 위한 컵이 아니고 연필이나 볼펜을 꽂아 두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컵에다가 꽃을 꽂아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그 컵에 동전들을 모읍니다. 원래 이 컵을 만든 사람의 목적은 거기에 물이나 음료를 담아서 마시도록 만드는데 사람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컵은 물을 마실 때에 컵의 용도, 원래 용도로 사용될 때에 가장 제 가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케스트라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 연주는 보통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게 연주하는 동안 저 뒤에 북을 들고 서 있는 뭐 팀판이라 그럽니까? 저 북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은 몇 번 안 칩니다. 한참을 쉬었다가 한번 퉁퉁 치고 또 한참을 쉬었다가 퉁퉁 칩니다. 그러나 작곡가와 지휘자의 의도에 맞게 제때 그 시간에 나와서 북을 칠 때에 이 전체 연주는 가장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저 뒤에 있는 자가 심심한데 나는 왜 한 시간 동안 몇 번밖에 안 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아무 때나 나와서 퉁퉁 치는 겁니다. 또 앞에 있는 바이올린, 제1 바이올린은 한 시간 동안 나는 너무 많이 해. 좀 쉬어야 되겠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쉬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곡은 완벽한 곡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작곡가가 작곡한 악보대로 그리고 지휘자가 연주하는 그 연주대로 딱딱 그대로 가줄 때에 이 연주는 많은 사람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그런 훌륭한 연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성전에서 있던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나이 드신 분들 평생도록 그가 한 일은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위해 축복해 주는 그거였어요. 평생을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인생 정말 저 뒤에 있는 북처럼 정말 아무 일도 없다가 어느 한순간에 쓰임받고 내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완벽한 연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자기의 목표대로 사는 그 삶을 지금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목적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사실 어떤 존재가 나를 창조했다는 것은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그냥 나는 나이고 싶은데 어떤 존재가 나를 창조했다.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진화론 아닙니까? 누가 나를 창조한 거, 나 자존심 상해. 그냥 나는 나이고 싶어. 그래서 저절로 만들어졌다. 저절로 생겨났다. 그게 진화론 아닙니까? 현존하는 최고의 석학 스티븐 호킹이라는 유명한 물리학 박사가 있습니다. 물리학 박사인지 뭐 천체 박사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2010년도에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은 신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천재들이 많은데 그 천재 중에서도 가장 천재, 석학 중에서도 가장 석학이 지금 스티븐 호킹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 없어요. 그전에는 아인슈타인이었다면 지금은 스티븐 호킹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책을 발표했습니다. 내가 연구해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찾아봤는데 신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똑똑하니까.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개미들의 세계에 자꾸 개미 집이 파헤쳐지는 거예요. 개미들이 땅속에 자기 집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자꾸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적이 그랬을 거다. 그래서 그들의 적인 곤충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곤충, 적인 곤충들의 그 능력으로는 우리의 이 집을 절대로 파괴할 수 없어. 우리의 적이 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나 보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나 보다. 그래서 개미들 자신의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개미를 뽑아서 이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연구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뽑힌 개미는 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평생토록 돌아다니면서 그 어마어마한 존재에 대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내가 평생토록 돌아다니면서 그 어마어마한 존재를 찾아봤는데 그런 존재는 없더라.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스티븐 호킹의 말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이 그 신을 캐치해낼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났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보이저 1호는 우주 탐사선이죠. 1977년 9월 5일에 발사되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있는 반 이상의 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발사되었어요. 지금 36년간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발사되어서 36년간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달려가는 속도가 초속 20km. 초속 20km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소리의 속도가 초속 340m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의 뭐 추신수나 유엔진이 때문에 메이저리그가 좀 관심이 있는데 세계에서 야구를 가장 잘한다는 그 메이저리그에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의 공이 100마일 정도 됩니다. 100마일이면 초속으로 따지면 1초에 45m. 100마일 공을 던지면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요. 공이. 보고 치면 느들. 그 훌륭한 세계에서 공을 가장 잘 치는 그 타자들도 100마일 공을 보고 치면 늦어요. 그냥 감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못 칩니다. 초속 45m가 그 정도입니다. 근데 초속 20km. 이건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빠른 기계를 만들어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1초에 그냥 20km로 탁 날아가는 거예요. 인간 대단하기는 대단하죠. 그리고 이게 36년간 끊임없이 지금 가고 있고 2020년인가 2025년까지도 계속 간답니다. 뭐 우라늄 연료를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단하죠. 그런데 36년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갔는데 태양계를 이제 벗어났어요. 태양계 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요. 왜냐? 태양계 우리 속에 우리가 아는 태양계는 수금지와 목도 쳐내면 금방 끝나잖아. 수금지와 목도 쳐내면. 근데 이 태양계가 어마어마한 게 보이저 1호가 초속 20km로 36년간 달려간 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주의 넓이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우주의 넓이를 그 우주의 크기를 지구로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과학자들이 밝혀낸 그 우주의 사이즈를 지구로 비교했을 때에 이 보이저 1호가 지금 36년 동안 달려간 거리는 어느 정도 됐냐 그러면 우리 머리 속에서 머리카락 한 올에서 그 다음 머리카락으로 옮겨간 정도밖에 안 돼요. 36년간 그렇게 빠르게 달려갔는데 이 보이저 1호가 간 거리는 우주를 지구로 비교했을 때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지구로 비교했을 때에 보이저 1호가 간 거리는 사람의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한 올에서 그 다음 머리카락 한 올로 옮겨간 정도라. 그런데 그 우주를 만든 신을 스티븐 호킹이 평생 연구해보고 없다고 부인하는 것. 개미가 평생 돌아다니고 신은 없다고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설사 더 빠른 우주탐사선을 만들고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우주탐사선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우주 끝까지 가더라도 신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신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네 육신의 능력으로 육신의 힘으로 물질 세계로는 절대 영지인 것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체 영화를 보면 그냥 보면 막 그 그림이랄까요 영상이 겹쳐서 이게 뭐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3D를 위한 그 안경을 딱 끼고 보면 어떻습니까? 뭐가 살아서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선명한 화질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3D 영화를 그 안경 없이 그냥 보면 2D 영화보다 못해요. 차라리 2D 영화, 일반 영화를 보고 말지. 그런데 3D 안경을 딱 끼면 2D 일반 영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현장감. 동물들이 실제로 막 자기 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고. 저도 입체 영화를 한번 봤는데 앞에서 경주를 하고 막 말이 달리는 그런 영화인데 내 몸이 막 그냥 비켜지더라고요. 그냥 그 영상인데. 그런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 안경을 쓰면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는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안경을 쓰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2D를 보고 말지 하듯이 이 영의 세계를 그렇게 아는 사람은 그냥 현실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은 현실하고 비교도 안 되는 영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믿음의 안경을 써요.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는 분 계신 믿음의 안경을 쓰면 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티븐 호킹이 아무리 천재라도 육신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음의 안경을 써야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자 그러면 과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것은 기분이 진짜 나쁜 것인가?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왜 누군가가 나를 뭘 해라 그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적,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정말 기분 나쁜 것인가?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회사를 위해서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뭐야 이 사람? 이런 기분 들까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와가지고 외딴 곳에 컴퓨터가 잘 없는 아프리카에 가서 한 3년만 열심히 좀 고생하다가 오면 본사에 좋은 자리를 제가 마련해 주겠습니다. 혹은 차기 경영권을 내가 보장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빌 게이츠의 목적에 맞게 빌 게이츠의 뜻에 따라 아프리카에서 한 3년 일하다 오는 것은 죽을 맛일까요? 그 제안은 기분 나쁜 제안입니까?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삼고초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총나라의 왕인 유비가 그 지략과 군사를 얻기 위하여서 제갈공명을 세 번 찾아가서 그 당시에 최고의 지략가인 제갈공명을 옆에 두게 됩니다. 자, 제갈공명이 유비가 세 번 찾아왔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아, 나 좀 은둔해서 조용히 살고 싶은데 지가 왕이면 왕이지 왜 나한테 와가지고 뭐 지 밑에서 일하라고 그래? 이런 기분을 가졌을까요? 왕이 세 번이나 직접 찾아와서 삼고초려했을 때 제갈공명은 인정받는 거예요.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 겁니다. 즉 어떤 존재가 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나에게 부탁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 부탁하는 존재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안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은 창조주예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엄청난 우주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금 사용하시려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영광이죠. 더군다나 그 보상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영광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다면 이거는 절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너가 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너의 목적 나를 몰랐을 때 내 마음대로 세웠던 네 목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나의 목적 속으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이 요구는 절대 기분 나쁜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요구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자신이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삶을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부인해야 돼요. 그 삶을.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 원한다면 하나님 없이 이제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인맥 이것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정하고 살아왔던 것을 부인해야 돼요. 이런 부인, 자기 부인 작업을 거친 후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기 부인을 통한 새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그 과정을 스킵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은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자신의 뜻을 위해서 자신이 세운 계획과 자신이 세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기 부인의 단계에 와 있습니까? 이 단계를 넘지 못하면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자기 부인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인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이 십자가와 자기 부인 첫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예수를 따른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참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